일은 아마 바쁘지 않을까.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.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.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.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?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. 시간아 달려라. 시계로도 보채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 미쳐가 달콤해. 이 남자 도대체 뭐야.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.